너를 바라보고 있잖아. 사랑은 가득히 담은 눈길로 녹아버린 내 사랑이 그만 적시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걸 해줄 거야. 내 모든 것 다 줄 거야. 나 좀 봐, 나 좀 봐, 나 좀 바라봐. 남들이 눈치채지 않게 나만 봐, 나만 봐, 나만 바라봐. 남들이 질투하지 않도록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나만 나만 바라보고 있어. 너는 나를 외면하고 있잖아. 관심이 없는 듯 그런 눈길로 화산처럼 내 사랑도 두 가슴 태우고 날 향해 있다는 걸 알아. 다 돌려줄 거야. 내 모든 걸 돌려줄 거야. 나 좀 봐, 나 좀 봐, 나 좀 바라봐. 남들이 눈치채지 않게 나만 봐, 나만 봐, 나만 바라봐. 남들이 질투하지 않도록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나만 나만 바라보고 있어. 너는 나를 외면하고 있잖아. 관심이 없는 듯 그런 눈길로 화산처럼 내 사랑도 두 가슴 태우고 날 향해 있다는 걸 알아. 다 돌려줄 거야. 내 모든 걸 돌려줄 거야. 내 모든 걸 돌려줄 거야.